재미없어 너란 소설 또 직접 망가득했어 시선을 끄는 이야기에 그녀도 흥미롭겠지 왜 넌 내가 울길 바라는 것 같아 I never act like that I ain't no hollow back girl But tell me who is that girl 함부로 내 말 하고 다니지 마 내가 어땠단 얘기하지도 마 지금도 네 옆에서 멍청하게 속는 그녀 그래 너를 보내줄게